8 UBS. (목소리) 동심찾기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3월 8일 동심찾기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저는 프로젝트 진행자 박선민입니다. 개강하고 처음으로 맞는 화요일, 이제서야 진짜 개강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대면 수업을 시작한 후 학교에 오니 학우분들도 뵙고 북적북적거리는 한양대학교 교정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1교시 수업을 들으러 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네요. 날씨도 추위에서 벗어나 따뜻해지고 있어 이렇게 봄이 오는구나를 실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기쁨에 인사말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동심찾기 프로젝트는 어떠한 라디오냐면요. 저는 대학생이 되고 난 후 뭔가 동심을 잃었다는 생각이 종종 들었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추억의 애니메이션을 보며 지난 추억도 회상해보고 조금 성장한 시선으로 재시청하니 감회가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린 날에 보았던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주제로 아, 그땐 그랬었지 하며 마음속 한 구석에 있는 어린 시절 활력을 찾고자 기획해보았어요. 그럼 모두 동심찾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준비 되었나요? 태연의 Make Me Love You. 빛 그림자 더 외로워한 시간들 속에 난 조심스레 내미 눈앞에 손 잡지 못하고 망설여왔지만 이미 떠오른 맘이 자꾸 겁이 나 Make me touch you. 저는 어렸을 때 본 애니메이션을 떠올리면 첫 번째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생각나요.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첫사랑이 하울이라고 언급하는 만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로 손꼽히는데요.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다음으로 흥미로웠던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간단한 시놉시스부터 말해보자면 배경은 19세기 말의 유럽을 모티브로 실제 현실과 달리 마법이 존재하고 기계가 발달되어 있는 세상인데요. 정말 19세기의 감성만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이 존재합니다. 모자가게에서 일하는 18살 소녀 소피는 어느 날 골목길에서 마주친 짓궂은 군인들에 의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때 하울이 나타나서 그녀를 구해줍니다. 하울과 만난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헤어진 후에 느닷없이 황야의 마녀가 그녀를 찾아오고 하울에 대해 묻더니 돌연 소피를 90세 먹은 노파로 만들어버리죠. 노파가 된 소피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무도 없는 황무지로 향하고 우연히 덤블숲에 박혀있는 허수아비를 구한 후 그의 도움으로 황야를 돌아다니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시작되는 스토리, 다들 기억나시나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으시면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요. 한 걸음 걷을 내 맘 한 뼘 걷을 지음 이렇게 그리운 나라 오마이걸의 클로저 사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말은 즉 영화의 퀄리티가 매우 높았다는 의미인데요. 저는 오늘 그중 가장 대중적이지만 신비로웠던 캐릭터 하울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의 첫사랑 하울은 움직이는 성의 주인이자 뛰어난 마법사인데요. 잘생긴 외모로 미인들의 심장을 빼앗아간다는 으스스한 소문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울은 사실 자신의 심장을 켈시퍼에게 넘겼기 때문에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겉만 맴도는 인물인데요. 첫 등장에서 금발의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외모를 뽐내며 소피와 공중 산책을 하는 장면, 다들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하울의 주인공 포스를 제대로 그려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하울은 엄청난 겁쟁이로 황무지의 마녀를 매우 무서워해 방을 부적으로 도배할 정도였죠. 또한 용모에 몹시 신경 쓰는 인물로 소피의 실수로 머리 색깔이 바뀌자 크게 흥분하다 머리를 쥐어잡고는 절망에 빠지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아름답지 않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어 라며 자신의 겉모습에 엄청난 신경을 쓴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불의 악마 캘시퍼와 계약해 심장을 넘긴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하울은 내면을 가꿀 수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외면에 더욱 집착하는 인물로 그려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프란 스티븐스의 미스터리 오브 러브. 여러분,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사실은 판타지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원작에 등장한 황야의 마녀 저주를 바탕으로 한 시를 굉장히 감명 깊게 보았는데요. 따라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까 합니다. 별똥을 잡아보아라. 흰 동말풀뿌리가 아이를 낳게 하라. 그리고 말해다오, 지나간 세월들은 다 어디 있는지. 누가 악마의 발을 쪼개었는지. 인어들의 노래를 듣는 법과 질투의 아픔을 피하는 법도 가르쳐다오. 그리고 어떤 바람이 정직한 사람을 나아가게 하는지 찾아보아라. 그대 만약 이상한 광경이나 안 보이는 것들을 보고 싶다면 백발이 눈처럼 나부낄 때까지 일만의 낮과 밤을 말달려 나아가보라. 그러면 돌아와 말하게 되리니 온갖 신기한 일들을 두루 겪었으나 맹세코 어디에도 아름답고 정숙한 여인은 없었노라고. 영화에서는 그저 못된 마녀로 그려진 황야의 마녀에게도 어떠한 계기가 있었겠구나 생각이 드는 대사였어요. 원작 설명에 따르면 캐시퍼 같은 마귀는 인간에게 귀중한 것,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내놓아야 하면 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약이 성립되면 인간과 마귀, 양쪽의 수명이 연장되고 인간은 자신의 마법력과 더불어 마귀의 마법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결과적으로 하울이 내놓은 인간만의 고귀한 것은 심장이었고 이가 없기 때문에 눈동자가 유리구슬처럼 색깔이 옅고 흐릿합니다. 여러분도 이 라디오를 통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다시 보게 된다면 유의해서 봐주세요. 에프엑스의 포즈. 하나 없이 완벽히 떨어진 나도 새파란 빛이 파고들어 어지러운 걸 미스테리 미스테리 극중 소피와 하울의 관계는 주로 하울이 소피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신세입니다. 이야기가 소피의 시선으로만 전개되기 때문에 이를 눈치채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하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의 억지를 들어주고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당장 얼굴도 모르는 노인이 갑자기 자신의 집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허락해주었죠. 소피가 캐스퍼가 있는 화구를 청소하며 하울의 목숨이 위험해져도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외관을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거나 따로 마법을 걸어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생각하지 못하였던 요소들인데 역시 하울은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인물인 것 같아요. 또한 하울은 소피가 황야의 마녀의 저주로 변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황야 마녀의 저주를 풀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승님인 펜트스테먼 선생님께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제이시 유카의 Do You Need a Rockstar. 우린 거기 없이 경찰의 뒤를 쫓지 어느 생각 없이 더는 상관없다는 나약해진 말로 나를 보내려 하지만 내 품은 너라면 세상인 걸로 난 충분하니까 불러 시켜 세상은 밖에 나갔어 긴 시간이 지나 내가 돌아올 때면 You find me Level up 널 지키려 이 상황이 바뀌길 바랬어 아냐 다시 말했어 우연히 rockstar 아닌 rockstar 너가 원한다면 그때 I became a rockstar 차가운 내 맘 그대로 가보자 우리 미래로 그때의 우리 wire 눈물을 지르며 fire We don't mind 이 삶에서 너를 지키려 이렇게 동심찾기 첫 번째 프로젝트가 끝이 났는데요. 지브리 영화는 완벽하게 해석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신비로움이 합쳐져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파고파도 계속 재밌는 요소가 나온달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준비한 프로젝트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개강하고 피곤한 화요일 모두 작게나마 힐링이 되셨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의 동심을 회상하고 지금 봐도 꿀잼인 여러 애니메이션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모두 개강 파이팅하고 늘 건강 조심하며 아프지 않기를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프로젝트 담당자 안혜지, 기술의 임지연, 저는 진행자 박선민이었습니다. UBS